여름밤 하면은 무엇이 먼저 생각나세요? 아, 저는 여름밤 하면은 항상 보석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릴 적에 여름만 되면 시골에 내려가곤 했는데요. 밤에 평상에 앉아서 시원한 수박을 깨먹던 기억, 그리고 가족들과 그 평상에 나란히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보던 기억, 그리고 별이 촘촘히 박힌 그 보석 같은 하늘을 보던 기억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별똥별이 떨어지면요,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재빨리 소원을 빌던 것,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신비롭고 따뜻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14일까지 대규모 우주쇼가 벌어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입장료도 없는 무료 공개쇼인데요. 그 페르세우스 별자리 근처에서 시간당 3,400개의 별똥별이 대규모로 쏟아진다고 한대요. 어쩌면 지금 창밖에서 벌써 하나 둘씩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꼭 간직하고 있던 소망들 지금 한번 꺼내보시죠. 하이텔로 신청해 주신 경북대 이원철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TV 외화 마이애미 바이스 중에서 필 콜린스의 노래 In the Air Tonight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지금 공기는 정말 어떤가요? 하늘은 정말 또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있는 이 스튜디오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요. 전혀 밖을 쳐다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대규모 우주쇼, 진짜 별똥별이 보석처럼 마구마구 떨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방송 제대로 못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소원 다 비셨습니까?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이혁준 씨는 굉장히 지금 기로에 서 계신 모양이에요. 하고 싶은 일과 부모님의 기대 사이에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또 노력도 해왔는데 오늘까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하시는 분 같습니다. 오늘 하늘 바라보시면서요. 천천히 앞날 다시 한번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또 이혁준 씨도 기회가 있는데요. 저희에게 8월 17일 화요일까지 엽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해서요. 바로 영화 파스의 시사회권인데요. 8월 말에 마리오 반 피브스 감독의 흑인들이 나오는 서부 영화 바로 파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까지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여의도 우체국 영등포구요.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로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400분을 추첨해서 표를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자, FM 영화음악 조금 뒤에 까예 뒤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200편 좀 꾸리고서는 기다리겠습니다.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칼라 콘택트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렌즈 시바칼라 콘택트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칼라 콘택트렌즈 시바비전. 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클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볼리그램이 전합니다. 볼리그램. 20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그대 왜 잠들려 하나. 영화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이소라 김현철의 노래 그대 안의 블루였습니다.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가 유리되어 그냥 멍하니 노상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병화 시인의 잎 떨어진 나무와 같이를 하이틀에 올려주신 대구의 이유경 씨, 그리고 또 하이틀로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머리가 텅 비었다고 저희 보고 채워달라고 하셨는데요. 이흥원 씨, 그리고 반포동의 소이식계 이 곡 띄워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까에 뒤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200편, 그 101번째 작품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85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프랑스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집도 없이 법도 없이 상뚜와 닐루아,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이미지와 느낌들로 채워져 있는 영화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끝모를 고독을 결국은 죽음으로 해방시키는 한 소녀, 그녀가 주인공인데요. 영화는 로드무비 스타일로 이 소녀의 방황을 추적합니다. 어딘지 모르는 황량한 벌판에 소녀가 얼어 죽어 있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되죠. 그 뒤에 영화는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회상하는 것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 소녀의 마지막 행적이 드러나죠. 소녀의 이름은 모라 베제롱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직장에서 비서일을 시작하지만요, 그녀에게는 그 일이 지겹고 짜증스러울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문득 거리로 나서서 거린 같은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소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결국 이 존재 자체의 자유는 완벽한 고독을 가져다 주고요. 그 고독은 곧 죽음으로 직결됩니다. 이것이 영화의 전부인데요. 주인공인 소녀와 그녀가 지나쳐온 프랑스의 그 산한 길들, 관객으로 하여금 울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영화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사전에 시나리오 없이 촬영 당일날 아침에 그 장면을 찍을 장소에서 영감을 얻어서 바로 그 장소에서 대사를 만들어냈을 만큼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죠. 아네스 바르다의 거의 모든 영화를 영화음악가 조안나 브루조비치가 담당을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투와 닐로와, 집도 없이 법도 없이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라비타. 스카이에듀 시네마가 선정한 101번째 영화 상토아 닐로아의 메인 타이틀 라비타였습니다. 주인공 세실리아 미아 페로우는 남편이 실직하자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이 서툴러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주인에게 야단을 맞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사정에는 아랑곳 없이 아내가 벌어온 그 눈물 젖은 돈으로 술과 여자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식당에서도 해고되고 삶의 절망에 빠져버린 세실리아. 그녀는 카이로의 자줏빛 장미라는 그 극장에 파묻혀 살면서 같은 영화를 몇 번씩이나 다시 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짝사랑하던 영화 속의 주인공 탐이 갑자기 스크린을 튀어나와서 관객석으로 다가오죠. 그 때문에 영화는 엉망이 되고 극장은 아수라장이 되지만요. 탐과 세실리아는 환상 같은 사랑을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게 꿈이라는 걸 깨닫지만요. 까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102번째 영화 우디 알렌의 카이로의 자줏빛 장미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봄직한 꿈. 그러니까 스크린의 주인공과 사랑하고 싶은 그 꿈을 영화로 표현했는데요. 사랑을 꿈꾸는 수많은 로맨티스트들에게 보내는 우디 알렌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영화를 넘나든다는 것. 영화강 우디 알렌다운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우디 알렌은 20, 30년대의 스윙 재즈를 영화음악으로 고집하는 감독인데요. 이 영화의 메인 타이틀 역시 그런 곡입니다. 영화 배우 프레드 아스테어가 부른 Chick to Chick 들어보죠. Heaven, I'm in heaven,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Heaven, I'm in heaven, and the cares that hung around me through the week seem to vanish like a gambler's lucky strea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climb a mountain and to reach the highest peak, but it doesn't thrill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판이 돼서 조금씩 튀는 게 더 노래의 맛을 더해주죠. 칙투칙 영화 카이로의 붉은 장미 중에서 프레드 아스테어의 노래였습니다. 그리스가 낳은 세계적인 감독 테오 안겔로플로스의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이 영화가 까에 디 시네마가 선정한 103번째 작품입니다. 저희 감춰진 걸작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앙겔로 플로스 감독은 현대 영화의 혁명을 가져온 고다르나 베르톨루치, 또 탈콥스키 감독과 같은 세대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첫 작품은 그들보다 한 10년 정도 뒤쳐져 있긴 하지만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순수 예술을 고집하는 감독이지요. 이 영화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은 작품의 주연을 찾아서 헤매는 영화 감독의 얘기, 또 그가 만들어내는 영화 세계,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노인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점찍은 알렉산드로스 감독은 그 노인의 뒤를 쫓다가 그만 그를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장면은 영화 속의 영화로 바뀌지요. 알렉산드로스 감독이 러시아에 방명했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 되는데요. 32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아버지 스피로는 세상은 변했더라도 그의 생각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를 이질적이라고 판단해서 다시 러시아로 되돌려 보내지만요. 스피로는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죠. 할 수 없이 스피로는 아내와 함께 시테라 섬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이 영화는 85년 칸 영화제 국제 비평가상을 수상했죠. 앙겔로 플로스의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또 벌치는 사람들, 안개 속의 풍경, 이 모두 다 엘레니 카라인드로우가 음악을 담당했는데요. 역시 이 영화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에서는 작사, 작곡을 다 했죠. 자, 조르주 달라라가 노래한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들어보죠. Δε βρίσκει γιατρία στη λησμονιά. Χάνεται στα γιάζι μέσα στο βοριά, στα ξένα μακριά. Κι όλο περιμένει πάλι τη στιγμή να ξαναρθεί καράβι στο λιμάνι θα φανεί, θαλασσινό πουλί στα όνειρά μας. Ξανά του κόσμου η παγωνιά κι η ερμηνιά. Πώς να τη γιατρέψει στην παλιά πληγή βαθιά μες στην ψυχή. Κι όλο περιμένει πάλι τη στιγμή να ξαναρθεί καράβι στο λιμάνι θα φανεί, θαλασσινό πουλί στα όνειρά μας. 영화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중에서 조르주 달라라의 노래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04번째 작품은 인도 영화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여전히 인도를 대표하는 최고 감독이죠. 대지의 노래, 그 3부작으로 유명한 사티아지트 레이 감독의 가족과 세계, 메송엘라 몽드 104번째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노벨상을 수상한 시인 타고르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20세기 초 정치적으로 불안한 인도를 무대로 해서 이상주의자인 한 남자, 그리고 야심만만한 운동가인 그의 친구, 또 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자립해가는 한 여인, 이 세 사람이 영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리얼리즘으로 무장된 사티아지트 레이의 가족과 세계,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04번째 영화였어요. 자, 이제 105번째 작품은요, 국내에서도 호평을 받았었지만 특히 해리슨 포드의 변신이 돋보였던 그런 영화죠. 목격자, 위트니스입니다. 호주에서 그 가장 위험한 해, 갈리폴리, 이 영화들을 만들었던 피터 웨어 감독이 미국으로 진출한 뒤에 처음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위트니스인데요. 미국에서 개봉됐을 때도 흥행해서 크게 성공했고요. 또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영화로 손꼽혔었습니다. 경찰 조직이 연루되어 있는 살인사건, 문명과 동떨어진 아미시 교도, 아미시 마을에 숨은 형사 존 북과 아미시 여인과의 사랑, 이렇게 영화의 흥행적인 요소와 또 주제인 휴머니티가 아주 잘 조화된 영화였죠. 특히 두 남녀가 창고에서 춤출 때 흐르던 샘 쿡의 원더풀 월드는 여러분께서 자주 신청해 주시는 영화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춘천 효자 삼동의 애청자분도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녹음 준비 되셨습니까? A Wonderful World입니다. 영화 웨드니스 중에서 Wonderful World, 샘 쿡의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문화권의 영화가 소개되는 것 같은데요. 자,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06번째 작품은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란입니다. 영화 란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는데요. 리어왕과 마찬가지로 막내 아들의 진실을 외면하고 장남과 차남의 말만을 믿다가 결국에는 아들들에게 권력을 뺏기고 마는 막부시대의 한 군주의 얘기죠. 80년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아키라 감독의 영모자 가케무자도 이 란을 위한 예고편에 불과했다고 감독 자신이 공공연히 밝힐 정도인데요. 초반부에 좀 느린 전개를 지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쟁, 그리고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는 형제 간의 전쟁. 이 전쟁 장면에 이르는 클라이막스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연출이 완벽합니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 특유의 아주 힘이 넘치는 대작 영화 난. 까이에도 시네마가 선정한 106번째 작품입니다. 이번에 107번째 작품은요. 금요일 밤 저희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에서 선보였던 영화입니다. 미국의 아주 손꼽히는 여성 감독이죠. 수잔 세이들먼의 수잔을 찾아서 Desperately Seeking 수잔인데요. 오락성이 뛰어나면서도 그 구성이 아주 치밀한 페미니스트 영화로 격찬을 받았었습니다. 왜곡된 여성의 상징인 로버타, 로잔느 아퀴드가 건강하고 적극적인 수잔, 마돈나를 언제 그대로 애타게 찾아다니면서 이 남성 지배문화에 의해서 강탈당했던 자아를 획득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영화는 그리고 있죠. 특히 세드만 감독은 소품 하나하나에까지 철저하게 영화의 주제를 포함시킬 정도로 놀라운 연출력을 발휘합니다. 자, 영화 속에서 삽입된 마돈나의 노래 들어보죠. Into the Groove. 영화 수잔을 찾아서 중에서 마돈나의 노래 Into the Groove였습니다. 까에드 시네마의 108번째 작품은요. 프랑스의 클로드 란츠만 감독의 영화인데요. 극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 쇼아는 히브리어로 절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영화는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기록하고 있죠. 이 다큐멘터리는 8년간의 촬영, 350시간분의 인터뷰, 이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상영 시간만 해도 9시간 30분이나 되는 대작 장편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80년대의 가장 창조적인 기록 영화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형태와 또 새로운 내용이 이 작품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록 영화에서 흔히 쓰였던 그 뉴스 필름이라든지 당시의 기록 필름은 단 한 컷도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 대신에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들과 나치 협력자들, 그리고 학살 작업에 동원됐던 사람들,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증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그 인터뷰만 하더라도 5시간이 넘습니다. 유태인 학살의 실상과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스러운 체험이 말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보는 영화가 아니라 함께 체험하는 다큐멘터리죠. 바로 까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108번째 작품 쇼아였습니다. 까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109번째 영화는요. 덴마크의 신예 감독 라스 폰 트리에의 데뷔작인 범죄의 요소 The Element of Crime입니다. 이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은요. 그 실험적인 영상의 유로파로 우리나라에는 처음 소개된 감독이죠. 영화 범죄의 요소는 91년 깐느에서 마지막 대상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소박한 민족주의자인 주인공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 조국과 적국, 그리고 개인과 사회라는 이 상반된 이미지의 충돌을 역시 실험적인 영상으로 표현해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이 범죄와 요소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없어서요. 대신에 유로파 중에서 영화의 도입부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들려드리겠습니다. 10가지 세면서 관객의 의식을 유로파의 세계로 유도하는 그 막스 본 시도의 아주 중후한 음성, 마치 주문을 거는 듯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to my voice. My voice will help you and guide you still deeper into Europa. Every time you hear my voice, with every word and every number, you will enter a still deeper layer, open, relaxed, and receptive. I shall now count from 1 to 10. On the count of 10, you will be in Europa. I say 1. And as you focus your attention entirely on my voice, you will slowly begin to relax. 2. Your hands and your fingers are getting warmer and heavier. 3. The warmth is spreading through your arms, to your shoulders and your neck. 4. Your feet and your legs get heavier. 5. The warmth is spreading to the whole of your body. On 6, I want you to go deeper. I say 6. And the whole of your relaxed body is slowly beginning to sink. 7. You go deeper and deeper and deeper. 8. On every breath you take, you go deeper. 9. You are floating. On the mental count of 10, you will be in Europa. Be there at 10. I say 10. You are listening to the noise of rain beating against a large metal drum. Go closer. There's a fence, and you have to stop. You're walking across the rail yard, and you've been traveling by train from Bremerhaven, and before that, on a ship from New York. You are in Germany. The year is 1945.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그 109번째 영화 범죄의 요소. 덴마크 라스 본 트리에 감독의 영화 유로파의 한 장면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까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는 101번째 작품부터 109번째 작품까지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줄넘기 같은 거 할 때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나서 20, 다시 1, 2, 3, 4, 30, 1, 2, 3, 4, 또 100하고 1, 2, 3, 4 하는데 저 혼자 셀 때는 그래요. 근데 101, 102 하니까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101번째 작품부터 109번째 작품까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1번째 작품은요. 아니스 바르다 감독의 집도 없이 법도 없이 쌍뚜와 닐루아였고요. 우디 알렌 감독의 영화 카이로의 자줏빛 장미는 102번째 영화로 선정되었죠. 그리스의 앙겔로 플로스 감독의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도 오늘 포함되어 있었고요. 인도 감독 사티아즈 트레이의 가족과 세계, 메송 엘르몽두도 104번째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105번째 영화는 위트니스, 피터 웨어 감독 작품이고요. 그로저와 아키라의 란, 더 수잔 세이들만 감독의 수잔을 찾아서, 프랑스의 클로드 란스만 감독의 다큐멘터리 쇼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덴마크의 라스 본 트리에 감독의 범죄의 요소, Elements of the Crime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과자 1동의 강수정씨, 친구 현숙이의 생일 축하해 주셨고요. 서울 성북구 정릉 2동에서 김수민양은 학교 영어 선생님인 한경태 선생님의 31번째 생신 축하해 주셨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 같고,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이야의 최재성 같고, 천사들의 합창의 히메나 선생님 같고, 맥가이버 같고, 나폴레옹같이 야망을 갖고 있고, 최브람 아저씨처럼 인정 많으신 선생님이라고 하셨네요. 자, 축하곡 영화 로빈 훗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Everything I do it for you. Yeah.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의 이진미 씨. 잘 들으셨습니까?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른 I Do It For You, 영화 로빈 후드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경기도 과천에서 언니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이백희 양, 서울 노원구 공릉이동에서 친구 정연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이상희 양, 그리고 경기도 광명에서 소중한 친구 희아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전애숙 씨의 목소리를 실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대전 중구 부사동의 김대건 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박승진 씨의 신청곡, 영화 엑스칼리버, 존 부어맨 감독의 이 영화에도 삽입됐고요. 또 올리버 스톤의 도어스에도 삽입된 칼 울프의 까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운명의 여신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